Are you sure? Are you serious? 어쩌면 넌 다른 시간에 살고 있어. Are you happy? What are you up to? 상상했던 세상에 초대해주게 널. 내 손으로 밀어내지 마. 그 작은 문틈 사이로 온 세상의 감각에 멈춘 채. It's not fake, it's real. 세상의 모든 가면 속에 너의 진짜를 보여줘, babe. 벌 속에 숨겨놓은 personal. 상상했던 세상 보여줄게. 더 빠져들 수 있게 내 손을 잡아 love you. In fantasy. Personal. Don't care.